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 소임이요.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가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에서 김정은 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.